당신의 어깨 위에 살며시 미련인가 하염없이 눈물 흐르네 봄이면 다시 오마 마음으로 다짐한 그님의 그 말을 기다린 여인 취하고 싶어라 이 밤이 가도록 아 꽃잎처럼 눈이 나리네 그리운 당신의 두뺨 위에 흐르는 미련의 눈물인가 볼을 적시네 꽃 피면 다시 오마 마음으로 다짐한 그님의 그 말을 기다린 여인 취하고 싶어라 이 밤이 가도록 아 그 밤처럼 눈이 나리네 당신의 두 뺨 위에 흐르는 미련의 눈물인가 볼을 적시네 꽃 피면 다시 오마 마음으로 다짐한 그님의 그 말을 기다린 여인 취하고 싶어라 이 밤이 가도록 아 그 밤처럼 눈이 나리네